진정 사랑했는데 그 무슨 잘못이길래 돌아서서 울어야 하나. 그토록 행복했는데 온 세상이 축복했는데 허이해서 남남이 되어 아픈 가슴 달래야 하나. 우린 서로가 미워진 것도 싫어진 스쳐가는 슬픈 그림자 이젠 모두 가버린 아픈 추억 옛 이야기. 스쳐가는 슬픈 그림자 이제 모두 가버린 아픈 추억 옛 이야기. 아픈 추억 옛 이야기.